마라. 풋풋한 사과 향기처럼. I still love you. 비계인 하늘 흩날리는 네 머리카락. My love, 내게만 다 줄게. 나의 모든 걸 햇살처럼 포근하게. 이제 내게만 말할게. 내 모든 사랑 풋풋한 사과 향기처럼. I still love you. 비계인 하늘 흩날리는 네 머리카락. My love. 모두 갖고 싶어. 네 모든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. I still love with you. 비계인 하늘 흩날리는 네 머리카락. I still love with you. 영원토록 이것만 있지만. You always be my love.